최근 남조선 괴뢰군부 호전강들이 금우선 삼국오선의 불법으로 활동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요옌군과 괴뢰를 상징하는 저주받을 깃발까지 뻗어지 띄운 전투함선들을 이른바 한강작전이라는 미명 밑에 서해 열점 수역을 벗어나 한강 하구까지 대량 들이밀고 있습니다. 한강 하구로 말하면 1953년 정전 이후 지금까지 북관함의 군사 무력이 한 번도 출입하지 않은 곳입니다. 괴뢰들은 벌써 5월 중순 괴뢰 해병대와 해군 특수전 무력으로 이른바 작전 수행조를 편성했으며 6월 10일부터는 전투함선들과 직승기들로 구성된 대규모 기동전단을 동원하여 연평도를 비롯한 서남해 상해 전반적인 열점 수역에서 우리 측 해상 경계선을 수시로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놈들은 이번 한강작전 진입에 앞서 판문점의 개발 하나와 확성기 통지문까지 불어대면서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해괴한 노름을 불려댔습니다.